무슨 옷을 사려고 해요? 1번. 이 셔츠가 제일 싸요. 2번. 꽃을 선물하려고 해요. 3번. 겨울 바지를 살 거예요. 4번. 빨간색 옷을 입을 거예요.